낯선 곳에 홀로 있으면 그대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부끄러운 내 두 손을 잡아주는 내 사람이여. 바람 불고 구름 모여 그대 추우면 내 감싸주리. 가슴 속에 아픈 추억 내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리. 그대의 잊지 못할 사랑의 노랫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울리면 지난 날 그 모래 위에 새겨진 사랑 다시 떠오르네. 부서지는 파도 속에 그대의 슬픔 사라져가고 두 눈가에 맺힌 눈물 내 입술로 씻어드리리. 씻어드리리.